영화 빵과 장미에서요. 고층 빌딩 청소원으로 취직한 신참에게 고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니폼의 비밀이 뭔지 알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리고 넥타이를 맨 바쁜 사람들은 정말 유니폼 입은 청소원들을 안 보이는 사람 취급하지요. 인사를 건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혹시 인사 잘한다는 칭찬 들으세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요, 더 좋아하는 사람, 더 반가운 사람에게 더 밝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더 큰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세술과 윤리, 이 둘이 자주 혼동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독의 영화 빵과 장미 중에서 조지 펜튼의 마야 워킹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유니폼을 입어서 투명인간화된 주인공 바로 그 마야였죠. 방송국에 살다 보면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더더군다나 인사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얼굴을 보기 시작했을 때 꾸벅꾸벅 인사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나중에도 몇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럴 경우에는 참 달리 보입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때는요. 여튼 인사 하나만을 보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게 참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나를 나타내는 어떠한 그 표식이에요. 그렇죠? 무서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저희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가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좀 더 편하게 저희에게 오시려면 www.imbc.com 인터넷에 적으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이번 주에는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영화 Passion of the Chri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청취자 초대시사 서울 신촌에서 열리는 제6회 서울 여성영화제 보실 수 있는 프리티켓을 10분께 2장씩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시네필 인터뷰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분은요, 정말로 인사를 잘하시더라고요. 만나볼까요?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오디션을 갓 통과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석 같다. 아직 세공이 더해지진 않았지만 하지만 조금만 깎아놓으면 모두들 탐낼 반짝거리는 보석이 될 것이 분명한 배우라고요. 결국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순박한 드러머 강수, YMCA 야구단에서의 송강호의 친구이자 친일파 아버지를 둔 포수, 로드무비에서 남자를 사랑한 남자 대식, 바람난 가족에서 세파에 적당히 찌든 변호사 영작으로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말은 호들갑이 아님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오늘 스냅필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최근 마지막 늑대라는 영화를 내놓고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는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점점 반갑습니다. 반짝거리고 있는 보석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아이고, 쑥스러운데. 예, 자, 바로 어제 개봉했죠, 마지막 늑대. 예. 예, 저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요. 예. 그래서 황정민 씨를 이렇게 뵐 때 혹시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어요. 영화 속에서 강원도 사투리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 쓰셔가지고요.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경남 마산이고요. 어머. 예. 사투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예, 그렇죠. 이 강원도 사투리면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와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틀리죠. 뭔가 미묘한 억양이 거기에는 예, 있거든요. 예. 예. 아니, 그래서 그 제가 좀 정선 일찍 가서요. 네. 그분 지역 주민들하고 네, 어르신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그 녹음기로 녹취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 많이 좀 제가 배웠죠. 말도 그렇고. 얼마 동안 거기 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기간까지 합치면 한 4개월 정도 돼요. 4개월? 예. 4개월 만에 사투리 배우기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2개월 정도를 또 사투리로 이제 뭐 준비 작업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제가 계속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사투리 하시는 분들 보면서 약간 네, 그 어설프게 하시는 그 있죠. 맞아요. 되게 막 그 벽이 생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경우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건데요. 그 뉘앙스가 있어요. 느낌의 네, 그 말에 대한 느낌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신경 쓴 부분이에요, 일부러. 예. 평소에 다른 일에도 좀 완벽주의자이신 편인가요? 다른 일은 전혀 아니고요. 우유부단하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고요. 네. 저기 영화하고 일하는 것만 좀 그런 편이에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마지막 늑대의 개봉과 함께 황정민 씨를 다시 뵙게 됐는데 일단 그 마지막 늑대가 어떤 영화인지 황정민 씨의 입으로 잠시 소개를 예, 들어볼까요? 그 시골, 아주 시골에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시골 순경, 고정식 순경이 있고요. 네. 서울에서 일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 그 최철근 형사가 와요. 그 두 사람이 파출소가 폐쇄가 되는 위기를 두 사람이 구해내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그 사실 이 줄거리만 얼핏 듣고 예고편만 본 분들에게는 작년 말에 개봉했던 그 외국 영화 그 깝스가 예,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깝스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물론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구성 플롯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정서가 틀리죠. 그럼요. 분명히 틀리죠. 예. 아, 그리고 감독님이 이 작품을 쓰신 게 98년도에 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연히 뭐 틀린 작품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 얘기라고 치자면 그 비슷한 류의 사랑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늑대에서 황정민 씨가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 고순경으로 나오셨죠. 고경찰. 고정식. 예. 예. 자, 어떤 사람인가요? 좀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농부였어요. 네. 그러다가 시골, 요즘 뭐 농사 짓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아,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도시로 나가자 해서 경찰 시험을 봤는데 그 배정받은 데가 제 고향보다 더한 시골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잡다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일단은 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 대신 뭐 쟁기를 끈대든가, 뭐 여러 뭐 몇 가옥 살지 않는 동네이긴 하지만 세세하게 다 집안일. 경찰이라는 거 빼면 아마 동네 머슴.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늑대 촬영장에서 예, 황정민 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 만난 고기 같다, 이게 이 사람 혹시 정말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 아니냐, 강원도 사람 아니냐, 도시생활하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떠셨나요? 거기서 계시는 게 편하셨나요? 우선 좋죠. 공기 네. 좋고 물 맑고 그러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인물 자체에 대한 어떤 진실된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고 연기한다라는 건 조금은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네. 생활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는 그 순간은 예. 완전히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군요. 그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 안에서도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저 자신 스스로의 싸움들이 있는데 네. 예,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촬영하다가 예. 그 영화에 촬영하다가 좀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그 뭐 조금 사소한 그 사건들은 뭐 워낙 많았었는데 예. 그 저희 영화에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멧돼지도 이제, 예, 나오고 근데 늑대 비슷한 개도 나오고요. 예. 끼며 뭐, 근데 그 동물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동물들이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 똑같은 반복을 자꾸 시키니까 네. 멧돼지가 성이 났나 봐요. 네. 들이받더라고요. 어디를? 허벅지요. 어머나, 괜찮으셨어요? 네. 뭐 조금 찢어지고 긁히고 뭐 그랬어요. 네. 자, 그렇게 촬영 중에 그 부상당한 거 외에 촬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요? 네. 아, 뭐 스태프들하고 너무너무 친했었고, 그래서 아마 촬영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했던 것 같고요. 아, 그때 저희가 촬영 초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네. 그 동강 지역에 완전히 다 그 휩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파출소 지어전 세트도 날라갔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 지역 주민들 막 받치며 뭐 네. 논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네. 근데 서울에서 영화 찍는다고 막 그러 왔으니 그분들한테 얼마나 밉살스럽게 보였겠어요. 네.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고추도 따드리고, 고추 농사 지은 거 다 예, 스태프들한테 예. 고추 따드리고, 그다음에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 행동하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예. 없었겠네요. 거기서 엄청난 재해를 맞은 주민들 예, 그분들 뵈면 계시니까 예, 말 한마디도 좀 조심스럽게 예. 아유 뭐 힘드시죠. 예, 아유 뭐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그 주민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들 예. 몇 분. 그 주민 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네. 연기자 분들이세요. 그래요? 네.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요. 그쵸?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황정민 씨를 비롯해서. 그런데 같이 그 연기를 했던 파트너 양동근 씨와는 또 어떠셨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죠? 예, 동근이랑 저랑 9년 차이 나는데요. 뭐 너무너무 이제 친한 동생이 됐죠. 그다음에 동생이기도 하고 거의 이제 동료죠, 동료. 네. 거의 친구죠. 뭐 친구나 다름없죠. 근데 처음에 저도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네. 말 없기로. 근데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작품 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뭐 너무너무 맑은 친구예요. 솔직하고 굉장히 맑고 그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 제가 굉장히 솔직한 친구다. 네. 그다음에 굉장히 감각적이고 맑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굉장히 배울 게 많았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렇군요. 예. 사실 좀 더 이제 마지막 늑대의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음악 한 곡을 조금 듣고 이야기를 네. 계속하도록 하죠. 네. 이 마지막 늑대 동물들도 많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동물원이 맡았죠. 네. 동물원이라는 곡입니다. 동물원에 가보았지 주워 움츠린 어깨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둘이 번거렸지 동물원에 가보 성난 파 인생 커다란 풍선이 날아오르고 있었지. 동물원에 가보았지. 네, 동물원에 동물원. 바로 어제 개봉한 영화 마지막 늑대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배우 황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 마지막 늑대라는 영화 사실 좀 전에 그 양동근 씨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영화 첫머리가 양동근 씨가 서울에서 얼마나 그 이 빠른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피곤한 도시 생활에서 빠져나고 싶어 하는지 그 에피소드가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가슴에 뭐가 딱 찔린 느낌이 사실 들었었어요. 막 그 범인들을 쫓아가면서 네.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속으로 막 독백을 하고 막 질주하는 차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손을 놓아버리면 하면서 도시의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햇살이 막 비치는데 아 햇살 그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네. 근데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그런 도시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 속도에서 그 속도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인물의 가장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인물이 다가오든가요? 네, 저는 조금 일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배우라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배우는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거나 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가 배우이지 네. 안 할 때는 배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것도 배우의 존재감이라는 건데 네. 그래서 스타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연기 안 하고 다른 활동으로 존재하는 배우가 아니라 네. 연기로서 존재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연기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배우가 될 수 네.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조금 못 살게 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서 좀 여유롭게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쉴 때 내가 배우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 거지? 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일 중독일 수 있는데 안 그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솔직히 저희 같은 영화 관객의 입장에서는 황정민 씨가 일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금부터 정말 이렇게 그 돌을 돌이라게 하기는 참 민망합니다. 인생 보석의 단계에 들어서신 것 같은데 그들을 깎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갑고요.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연기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연기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공연 이제 단체로 관람하는 연극 공연이나 무용 공연 보면서 네. 저 무대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예고를 갔어요. 네. 연극과 개원예고 연극과를 가서 그때부터 연극을 했었죠.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꿈을 키워오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극 무대에서 먼저 연기 생활을 시작을 예, 하셨죠? 예. 예 영화로는 2000년에 그 임순혜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데뷔를 하셨지만 그 전에 연극 무대에서 한 7, 8년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무대에서 뮤지컬도 많이 하셨죠? 예, 뮤지컬도 하고 예. 연극도 하고 처음에 김민기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극단 네. 학전에서 예. 뭐 지하철 1호선, 뭐 개똥이, 의형제 뭐 이런 류의 작품들. 그렇군요. 그렇게 노래 쪽에도 소질이 많으시면 좀 뭔가 요즘 보면 뭐 연기자들이 뭐 가수도 겸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노래로 일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전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네. 왜요? 노래조차도 어떤 연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뭐 이걸로 노래로 해서 뭐 다른 잡을 갖겠다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는 가수의 어떤 책임감이지만 네. 배우가 노래를 한다 안 한다는 그 노래 말에 들어있는 가사를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조금은. 예. 약간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극 무대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예. 영화 연기를 할 때요. 네. 좀 다르죠? 어렵고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아, 어떤 매체가 틀린 부분은 조금은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도 조금 틀린 것 같고요. 근데 연기 그때 연극할 때 배웠던 연기를 캐릭터를 분석하거나 대본을 보는 방법들이나 관객을 대하는 태도나 똑같아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똑같아요. 예. 그때 조심스럽게 대본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 연기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은 똑같고 카메라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 그 눈 똑바로 봐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려웠었는데 조금 네. 이제 영화 하면서는 조금씩 편해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처음 영화를 하게 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국민학교 때부터 영화를 어머니가 피아노 그 학원에 보내면 네. 안 가고 맨날 시골 그 어쩌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 안 가고 중간에 도망치는 기억. 예.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중학교 때 거의 동시상영 극장에서 살다시피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영화를 많이 보면서 아, 굉장히 저기 그게 된 동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영화를 하고 싶긴 했지만 그렇게 섣불리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디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제 나름대로 아,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했을 때 오디션을 보면 그쪽 사람들이 아, 연기는 잘하는데 이미지가 안 맞다. 뭐 이 정도로 뭐 저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뭐 스스로의 자신감이 조금 생겨야지 오디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 30살 즈음에 영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네. 그때 마침 또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생 계획을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춰가면서 하세요? 정말 정확하게 한 32살이신가요? 31살인가 그때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네. 관객에게 네. 얼굴을 알리셨죠? 그렇군요.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운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 오디션 때 그 에피소드가 사실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임순혜 감독님이 황정민 씨 보고 옆으로 돌아서 봐라 해가지고 옆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드러머 강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고. 어떤 면에서 그걸 발견했다고 했나요? 조금은 약간 그 거친 면이 있었나 봐요. 제 모습에서. 그리고 좀 멍청했었나? 강수처럼.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 너무 정신없었죠. 그 여러 감독들 네. 분들 다 있는데 느닷없이 옆으로 돌아보세요. 돌았더니 예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그게 끝이었죠. 아, 예, 떨어졌구나. 그러고 나서 하자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노래 한 소절 안 부르고 오디션에서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을 그 미리 아셨을까요? 눈 때문에 은연중에 감독님이 예. 말씀하셨던 촬영 중간에 네? 같이 이제 술 한잔 이제 먹으면서 작품 얘기하면서 아마 눈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눈이요? 예, 눈 제 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우유부단할 때도 있고 조금은 강하긴 하지만 되게 여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면서 네. 눈을 계속 보면서 네. 눈빛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노래 한 소절 안 부르고 오디션에서 발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은 임강도 모르셨을 겁니다. 황정민 씨가 직접 영화 속에서 부르죠. 골목길 들어봅니다. 같이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오늘 스네필 인터뷰 배우 황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방금 들으신 곡 바로 황정민 씨가 직접 부른 골목길이었습니다.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는 삽입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드러머 강수는 음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골목길을 부르는 장면 자체는 나오는데요. 예. 네, 제가 이 황정민 씨를 만나기 전에 황정민 씨가 나왔던 여러 기사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인터뷰에선가 사람을 만나면 특히 여자를 볼 때 발을 먼저 보신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터뷰할 때 손을 먼저 보거든요.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먼저 보면 그 손에서 이 사람에게 특징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발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 그러게 되셨나요? 예, 어릴 때 할머니 랑 같이 자랐어요. 외할머니. 네. 그리고 외할머니 그 허벅지에 누워서 이제 잠들잖아요. 네. 그 할머니 발 이렇게 만지면서 자는데 그 할머니가 신었던 버선 있잖아요. 네. 그 버선 항상 그 옛날 분들 버선 신고 버선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버선 발. 아, 이렇게 자그마하고. 예. 그 발이 어릴 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나 봐요. 네. 그 이상하게 보면 이제 그냥 시선이 자연스럽게 신발로 가요. 아,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할머니로 같은 그런 느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발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 신발만 보면 대충 아 이분이 어떤 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대충은 좀 알아요. 대충은 아세요. 아, 그 많은 여자 만나지 못하셨네요. 그 신발을 벗겨봐야지 그 안에 어떤 발인지 아는데 그 모르시는 거예요. 그 신발이랑 그 안에 발은 다릅니다. 아무튼 그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진 배우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했었는데 사실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화 속에서 너무 다른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YMC 야구단과 로드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는데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 뭐 많이 아마 자주 안 나와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내 몸을 빌어서 그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전 철저하게 그 대식 그다음에 광태로서의 삶을 거짓말 없이 보여주려고 해요. 관객들한테. 예. 로드무비의 대식 그리고 YMCA 야구단의 광태인데요. 로드무비 같은 경우는 그 대식의 역할을 참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동성애자 역할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배우들에게 좀 너무 강한 역할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선입견을 먼저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흔쾌히 결정하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대본 뒷부분 보면서 이제 나 너 사랑해도 되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대사 하잖아요. 그 대사만 보면 좀 심판돼요. 근데 그 대사가 저한테 너무너무 절절했어요. 예, 그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남자라는 어떤 상대방이 남자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고 전 느꼈어요. 물론이죠. 예. 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뭐 어쨌든 지나가는 요런 강아지들 보면 아이고 귀여워. 뽀뽀도 쪽 하고 그러는데 네. 그 뭐 사람한테 뽀뽀 쪽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죠 네. 처음에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우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결정 짓고 다가가 있는데 마음이 네. 안 그렇게 안 돼요. 한 네. 발짝 물러나 있어요 제가. 네. 겁내하고 있고요. 네. 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막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예. 스스로가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이성애자로 태어났으니 네. 그 바라보는 시각, 제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얼른 벗고 싶은데 머리로는 벗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더 진한 색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뭐 온몸에 막 아르레기가 생기고 막 짜증이 나서 제가 화병이 돋아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랬던 작업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보는 사람은 사실 그걸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영화 전체에 네. 워낙 강렬하게 그 대식의 역할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대식이밖에 사실 남지가 않더라고요. 로드무비에서 크게는 두 남자 그리고 거기에 한 여자가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네. 이야기인데 그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보이지 않고 대식이만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좀 참 강하게 인상을 네. 남겼다는 역할이 생각이 좀 강한 들어요. 역할이 누구나 아마 했어도 대식이 남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기도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는 좀 금방금방 있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촬영 딱 끝나니까 그 아르레이가 싹 들어가던데요. 그거는 거의 그 배우의 몸을 타고 나셨군요. 그건 배우에겐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좀 금방 있는 편이고. 예.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또 배웠던 점은 그 전에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들이 네. 많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근데 영화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 영화를 정말 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영화를 하시면서 자신이 성장해가는 모습 볼 때 기쁘죠. 예, 그럼요. 네, 굉장히 기쁘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뭐 연기 자체는 굉장히 많은 연기를 하셨지만 영화 자체는 뭐 많은 편수를 찍진 않으셨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인가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대식으로 보여줬던 게 영화 관계자분들이나 그래서 영화 배우로 약간은 낙인이라기보다 인정해 예, 좋은 인상 보여주셔서 상도 많이 받았고 네. 그런데 저는 바람난 가족의 주영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세요? 예. 어디선가 제가 그 인터뷰를 보기에는 그 주영작의 성격이나 이미지가 본인과 너무 달라서 힘들었다. 들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죠. 예. 그런데 왜 좋아하세요? 지금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네. 그 사람이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 사람의 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 네.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시각들, 예. 그다음에 가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예.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음악 두 곡을 듣고 네. 이 뭐 바람난 가족이니 더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죠. 강한 인상을 심어줬던 영화 로드무비 중에서 영화의 엔딩곡 Remember Me 그리고 바람난 가족 중에서 어브밴드의 즐거운 우리 집 이어서 듣습니다. 음악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로드무비 중에서 영화의 엔딩곡 Remember Me 그리고 바람난 가족 중에서 어부밴드의 즐거운 우리 집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배우 황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지금까지 한 여러 역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역이라고 하셨어요. 예, 바람난 가족에서의 그 뻔뻔한 옆이 같은 그 영작을요. 그 말씀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주위에 그런 친구가 없어요. 우선 중요한 건. 네. 그 참 그 굉장히 뭐 쿨한 척하고 네. 근데 쿨한 사람이 아니라 쿨한 척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그 안에 속에서 막 스스로 막 네. 자괴감도 느끼고 네. 스스로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고 아니면 아닌 거고 바로바로 예. 바로 저는 그런 편인데. 예. 그러면 친구도 그런 친구 없고 본인도 안 그렇고 그러면 모델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연기하면서. 이제 임상수 감독님한테 많이. 예. 받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저 임상수랑 똑같은데. 너무해요. 뭐 이런 아니 그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네. 어쨌든 나름대로 그 친구를 이해하고 두용작을 이해하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영작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딱히 느끼진 못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이며 말이며 그러니까 아니 생각이며 피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용수슴 치는군요. 온몸 속에서. 네, 잘,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튼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돼가고 되려고 노력을 했던 역이 있는 반면에 계속 혹시 변신하는 중에서도 이거야말로 바로 내 모습이야 한 그런 역이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해서 마지막 늑대를 택했던 거예요. 아, 제가 좀 네. 조금 더 정민이스러운 거. 네. 네. 이 마지막 늑대를 보면 사실 황정민 씨를 아는 그 관계자들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연기 안 해도 되겠네. 정말 굉장히 순박하고 그러면서도 그 맑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역할. 본인 그 황정민 씨도 아까 전에 일 중독이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아마 그 어려운 강원도 사투리도 쉽게 소화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그 나 같은 역할이었다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늑대에서 그 외에 좀 사랑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다면 어떤 구석이 또 있었을까요? 황정민 씨가 사랑하는 구석. 그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물을 바라보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든 인물을 바라보는 그 따스함이 있어요. 고정식은. 네. 저는 좀 솔직히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 따뜻한 인간이란 부분이요. 네. 이 마지막 늑대를 그 그냥 거기서 같이 일한 작업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관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느낌들이 되게 감각적이지 않고 되게 좀 느릿느릿한 부분들이 있어요. 영화 전체적으로. 예, 근데 사실 굉장히 그 빠른 코미디 같은데 예. 그 흔한 코미디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자랑하고 싶죠. 왜냐하면 워낙 요즘 항상 빨리빨리 네. 뭐 뭐만 늦으면 8282 쓰잖아요. 네.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여유, 그러니까 일하는 데에서 스스로 찾는 여유는 없어요. 네. 예. 하지만 저희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 근데 하나 오해는 없어야 되는 게 빠른 코미디라고 다 재미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느린 영화라고 재미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영화가 느린 게 아니라 빠른 코미디에 비해서는 호흡이 느리다는 것일 뿐이지 예. 영화 자체가 막 느릿느릿하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여하튼 마지막 늑대 개봉과 함께 배우 황정민 씨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같이 한 그 감독들 같이 작업한 감독들 중에서 이분과는 꼭 한번 나중에라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임순례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해보고 싶어요. 왜요? 그분의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좋아요. 어떤 시각이죠? 그러니까 와이키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시선에 나왔던 네. 그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한 번쯤 뒤로 물러나서 볼 뒤로 물러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되게 그 저는 성격이 되게 그냥 불같고 급한데요. 그분은 되게 보살님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아유, 어떻게 그 적절한 표현을 쓰셨어요? 보살님이라니. 자, 그렇다면 황정민 씨가 존경하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배우요. 아유, 너무 많죠. 안성기 선배님도 그렇고. 꼭 우리나라 배우 아니라도 보면서 나의 모델이다, 역할 모델이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역할 모델이요? 저기, 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많은데, 션 펜 굉장히 좋아해요. 아. 션 펜 좋아하고, 왜 갑자기 그 배우 이름이 피아노에 나왔던 분인데, 콜리언타 아 하비 케이틀 예 하비 케이틀 그래요 여자 배우를 좋아해요 하비 케이틀 예 하비 케이틀 그 스모커에도 나오죠 네. 근데 제가 아 하비 케이틀만 같아라라는 제 스스로한테 주문을 많이 걸어요 네 영화 하는 작업을 하는 어떤 그 신념이나 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목표나 절대 주위에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배우로서 네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좋아하죠. 그렇군요. 이 첫머리에서도 배우로서의 황정민을 자신의 그 강한 정체성으로 내거시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정말 배우 아닌 연기하면서 다른 일도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우로서 황정민 씨를 계속 만나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황정민 씨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하거든요. 예, 그 바브라 스트레이젠트의 The Way We Are 영화 들려주세요. 추억. 예, 예, 거기에 나왔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 노래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예전에 그 제가 좀 좋아했던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너무 이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도 이뻤지만 그 네. 친구도 너무 이쁘게 다가왔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그 노래 예, 생각나요. 예. 또 한번 그 이쁜 친구가 이 곡을 들으면 생각이 나겠군요. 네. 자, 황정민 씨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르는 The Way We Were 들으면서 저희 FM 영화음악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Pictures of the sun. we left behind. Smiles we gave to one another for the way we were.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 방송입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대우증권 대표 기업 지수 KLCI 이제 투자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표 기업 지수 KLCI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